다 더했어 Baby 너에게만 하루 종일 사용하고 싶은 걸 사랑이란 게 어떤 거냐고 누가 내게 물어본다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 그건 너라고 대답할 것 같아 맘이 love love love 두근대잖아 이건 love love love 사랑인 거야 커플들도 외롭게 해줘 린 바비 getaway yeah. 이 멜로디에 담기는 middle letter 너와 인연을 letter I'm out of my mind not my soul drove up my side 사랑이란 게 어떤 거냐고 누가 내게 물어본다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 그건 너라고 주고 싶은 오직 하나